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날 위해 만들어줘 에고 이 공간을 채워 You're dipping sauce 하니까 입맛에 맞지 않아도 like Michelin 만들어줘 에고 고요함을 채워 같이 볼까 sunset 장소는 in my place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그래도 돼 볼륨은 지금보다 크게 We got nothing only 15 minutes 보고 싶어 네 모든 게 Sun comes up but we pass late 깨어 있어도 꿈 같아 흐름이 오늘의 오른 기분 느낄 수 있을 거야 That's what I want 말해 뭐해 좋은데 우리 위해 이 공간을 채워 입을 맞추고 시작되는 게임 단단해져가는 말은 손끝에 벌써 닿은 듯해 네 기분이 내 맘을 자극시켜 꽉 찬 이 밤을 stick You're dipping sauce 하니까 입맛에 맞지 않아도 like Michelin 만들어줘 외고 고요함을 채워 같이 볼까 sunset 장소는 in my place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그래도 돼 볼륨은 지금보다 크게 We got nothing only 15 minutes 보고 싶어 네 모든 게 So comes up but we can't sleep 깨어 있어도 꿈 같아 흐름이 오늘의 오른 기분 느낄 수 있을 거야 That's what I want 말해 뭐해 좋은데 우리 위해 이 공간을 채워 아름답게 울려 퍼지고 환한 조명이 비치면 우린 서로도 동기화가 돼